괜히 말 걸어보려고해 깊은 눈 맞춤에 쿵 네 불이 괜히 밝게돼 뜨거운 네 마음이 생각이 나 달고 놓았을 때 그리고 때 네 입술 네 추스를 내어줘 도대체 넌 내게 뭐란 거야 온몸이 화끈거려 oh, oh, oh baby 왜 자꾸 내 맘을 흔들어 놔 심장이 터지겠어 baby 더 이상 너 말고 관심 없어 이런 날 어쩔 거야 oh, oh baby 큐피드와 쌀에 난 꽂혔어 그냥 나니까 할까 넌 내게 줄 사랑해 난 내게 빠졌어